새로운 컬러의 알고리즘 내 안을 투영한 my prism 무한의 별조 이 감정은 violet 숨결처럼 일렁거려 비춰진 미로 같은 뷰 나 꽤 불안전한 느낌 빛대진 한 사람 beautiful Let's say 엄묘한 빛의 신기루 같은 silhouette 아득히 펼쳐지는 걸 No 지성 끝은 언제나 out Let's make something out of nothing Butting work on me draw 특별한 shape of heart 형용할 수 없어 이름이 없는 emotion 이 현실적인 scene이고 나 꽤 불안전한 느낌 빛대진 한 사람 beautiful Let's say 엄묘한 빛의 신기 빛은 odd Let's make something